흔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택하심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도구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자들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의 예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고 믿고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누구보다도 뼛속까지 유대인인 바울은 율법의 의로 보면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도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열심 자체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지식에 먼저 서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진 잘못된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5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이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우려고 했던 그 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얻는 득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취할 수 있는 득의라고 말합니다. 그 의는 잘못된 진리입니다. 인간이 힘써 세우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100%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은 온전히 지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켜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의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성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율법 항목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이 은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값없는 선물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의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6절과 7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적행위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 없고 무적행위에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은 동의와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당시 노예가 주인을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동의와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동의와 고백이 각기 다르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이 다르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그렇게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진리 지식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